개였었던 너 지금 어느 별에 있니? 난 아직도 이 별에 있어. 흩어져가는 하늘에 나를 태워보면 볼 수 있을까? 너 있는 곳에 혹시 너도 나를 찾고서 있는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너를 기다리고만 있어. Oh, you are my star. Oh, you are my star. In the sky, 너의 밤하늘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라도 채워지면 그걸로 좋아 이별이 돼도 어떤 너 지금 어느 별에 있니? 난 아직도 이 별에 있어. 환하게 웃어주던 네 마지막 모습.